영화관에서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 1. 앉은 키도 큰데 모자까지 쓰고 있는 앞자리 사람. 2. 두 번째로 영화 보러 와서 애인에게 잘난 척 큰소리로 설명하는 사람. 3. 오직 오징어와 팝콘 먹는 것이 영화관에 온 유일한 목적인 사람. 4. 늦게 들어와서 자리 찾는다고 수선 피우는 사람. 5.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삐삐 있다고 티내는 사람들. 그리고 극장 앞에서 안표 파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광주에서 연민정 씨가 보내주신 글 중에서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쪽집게처럼 아주 보기 싫은 사람들만 골라냈죠. 추석 연휴 동안 영화관이 북적북적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속하는 것은 아니겠죠? 영화 아서 중에서 Best That You Can Do,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윤서연 양,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을 자그마치 30곡을 적어주셨나요? 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어요. 충남 서산군 운산면 갈산리의 호민영 학생. 심정이 저랑 비슷하네요. 지금 심정.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없나요? 저는 지금 같아서는 내일 아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거든요 하셨는데, 이 지금에는 전부 누군가가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고 싶은 심정이 들 것 같아요. 낮에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다시 어떤 건물로 들어가기가 싫지 않으세요? 저 대학 다닐 때는 이 계절만 되면 수업은 거의 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학교 근처는 특히 잔디가 좋아가지고 늘 잔디 위에 이렇게 누워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호민영 학생이 아주 초록 글씨체로 초록색 펜으로 편지를 가득가득 적어주신 걸 보니까 마음 상태를 제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좀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Lethal Weapon 3 중에서 Boys to Men의 노래입니다.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I'll wait back. I thought we'd get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서서출판 고려원.

서울 성북구 보문호가의 김수현 씨, 하이델의 송대기 씨, 최영일 씨, 김효재 씨, 황우일 씨, 전경준 학생, 그리고 서초 사동 상풍아파트의 조진희 씨, 장재훈 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When a Man Loves a Woman, 남자가 사랑할 때 테마하고 펄시 슬레즈가 부른 When a Man Loves a Woman이었어요. 앤디 가르시아와 맥 라이언이 주연했죠. 이 When a Man Loves a Woman은 행복했던 어느 부부가 부인 쪽이 알코올에 중독되는 바람에 파탄의 위기를 맞지만 슬기롭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타이틀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어쩐지 미국 영화와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하지만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폴란드 출신의 지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 제가 지금까지 지비그니에프를 지비그뉴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했었는데요. 폴란드어로 그 W 그 표기는 푸 발음이니까 오늘부터 지비그니에프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 역시 폴란드 출신인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과 아주 오랫동안 컴비를 이루었던 현재 유럽 최고의 영화음악가죠. 주로 유럽 쪽에서 활동하던 그가 이번에는 헐리우드과 손잡고 주옥 같은 음악들을 선보였고요. 또 이 영화에서 올디스를 적절히 섞어 넣어서 주인공들의 심리를 잘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은 현재 영국 출신의 마이클 니먼과 함께 가장 각광받는 영화 음악 작곡가 지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사랑할 때 When a Man Loves a Woman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시죠. 같은 사람의 곡인데도 분위기가 아주 달랐죠. One of my loves a woman의 테마, 메인 타이틀에 이어서 영화 블루 중에서 장송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장지선 씨 신청해 주셨죠. 잘 들으셨겠죠?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가 만든 영화 블루는 예, 프랑스의 혁명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이것을 주제로 만든 3부작 중에 하나죠. 이 영화에서 프라이스너의 음악은 주인공인 줄리 비누쉬와 그녀의 과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프라이스너는 83년부터 현재까지 키에슬롭스키 감독과 쭉 함께 작업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 블루는 시나리오 작업부터 참여해서 촬영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미 음악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라이스너는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인 화이트에서는 블루와는 달리 영화 편집이 끝날 때까지도 음악을 완성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화이트만큼은 예전의 음악과는 좀 다른 음악으로 채워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데요. 결국 그는 시나리오에서 음악적 개념을 얻지 않고 무대가 된 폴란드와 폴란드인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을 선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이트의 음악적 배경은 폴란드 민요인 셈이죠. 이렇게 폴란드 민요에서 따온 애절한 바이올린 선율은 영화 화이트에서 그 로맨티시즘과 폴란드의 특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화이트 중에 한 곡 들어보죠. 엔드 타이틀 곡입니다. 주제로 하고 줄리 델피가 주연한 화이트 중에서 엔드 타이틀 곡 띄워드렸습니다.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그 세 가지 색 3부작을 보면요. 색깔의 느낌대로 영화의 분위기가 표현되고 있죠. 블루는 차갑고 우울한 느낌이고요. 화이트는 무관심과 냉소를 의미했는데요. 완결편인 레드는 그 빨간색, 그 정연의 색깔만큼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는 작품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영화 레드에서 프라이즈너가 사용하는 음악은 라벨의 볼레로예요. 그 멜로디가 계속되기로 유명한 음악이죠. 이 볼레로의 선율을 빌어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음악을 쓴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왜냐? 레드, 이 영화의 주제가 사랑과 운명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볼레로를 썼다고 하는데요. 블루의 줄리엣 비누시, 화이트의 줄리 델피, 레드의 이렌리 야곱이 맨 마지막에 모두 만나는 영화. 이 레드의 사운드트랙을 보면요. 국내에 이제 발매된 사운드트랙 앨범에는 오리지널 음반보다 두 곡이 더 수록돼 있어요. 국내 음반에만 수록된 곡, 그 곡 한번 들어보죠. L'amour au premier regard, 첫눈에 빠진 사랑, 장 루이 무라가 노래합니다. Que ne se connaissant pas, rien n'a jamais eu lieu entre eux. Mais ces rues, ces escaliers, ces couloirs où depuis longtemps ils ont pu se croiser, j'aimerais leur demander s'ils n'ont pas souvenir, peut-être dans une porte tournante. Un jour face à face, quelques pardons dans la foule, au téléphone, mais c'est une erreur. Mais je sais leur réponse. Non, ils ne s'en souviennent pas. Mais tout commencement, on n'est qu'une suite. On n'est qu'une suite. Le hasard a joué avec eux, pas tout à fait prêt à se changer en destin. Qui les rapproche, les éloigne, leur coupe la route, et étouffant un rire, se sauve un peu plus loin. Il y a des signes, indéchiffrables qu'importe, il y a 3 ans peut-être, ou bien mardi dernier, cette feuille qui a volé d'une épaule à l'autre, un objet perdu ramassé, qui sait peut-être un ballon déjà perdu dans les fourrés de l'enfance. Mais tout commencement, on n'est qu'une suite, le livre du destin toujours ouvert. Des sonnettes ou sur la trace d'une main, une autre s'imprimera. Des valises côte à côte à la consigne. Et peut-être une nuit, un même rêve, dès le réveil, au matin effacé. Mais tout commencement, on n'est qu'une suite, le livre du destin toujours ouvert au milieu. Mais tout commencement, n'est qu'une suite. Le livre du destin toujours ouvert au milieu. Mais tout commencement n'est qu'une suite. Le livre du destin toujours ouvert au milieu. Mais tout commencement n'est qu'une suite. Le livre du destin toujours ouvert.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동의 정현직량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로이 문화가 노래한 L'amour au premier regard, 첫눈에 빠진 사랑, 영화 외대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즈베그니에프 파이스너, 폴란드 태생이고요. 올해 39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 피아노 같은 기본적인 악기만 좀 다뤘지 그걸 빼놓고는 뭐 전문적인 음악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음악이란 기본 테크닉만 습득하면 그 뒤로는 오직 영감과 재능에 달려있을 뿐이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스너에게 음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곳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국경으로 하고 있는 폴란드의 유서 깊은 도시 크라코프입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에서의 그 게토 지역이죠. 이 크라코프는 바로 유럽의 동서가 나눠지는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문화적인 영향 때문인지 크라코프시는 연극에 있어서는 칸토르, 또 영화에 있어서는 철의 사나이와 재와 다이아몬드를 만든 감독이죠. 안제이 바이다. 그리고 현대음악가 펜다르스키 같은 아주 훌륭한 예술가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즈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는 이 크라쿠프시에서 예술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어느 캐바레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생활했는데요. 이 캐바레에서 그는 문학의 밤 같은 행사의 배경음악을 작곡하곤 했고요. 또 이 시절의 경험이 그가 영화음악가로 성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유명인사가 된 프라이스너지만 아직도 가끔 이 캐바레에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네요. 자, 그가 음악을 맡은 아즈니카 홀란드 감독의 93년도 영화 Secret Garden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경기도 성남 중원구 하대원당의 최은경 학생, 제가 생일 축하곡으로 골라봤어요. 즈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가 작곡했고요. 린다 론스테드가 노래했습니다. Winter Light 들어보세요. 린다 론스테드의 음성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임정은 양이 보내주신 나비의 날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대만산 흰나비니까 굉장히 예쁜데요. 나비 엽서 잘 받았습니다. 명일 여고 일수홍제 하느라고 모든 학생들 수고하셨다고 꼭 격려해달라고 하셨는데, 자, 음악 잘 들으셨어요? 린다 론스테드의 음성으로 들어본 Winter Light, 영화 Secret Garden, 비밀의 화원의 주제가였습니다. 즈비그니에프 프라이스너는 이 영화를 만든 아스카, 그러니까 Secret Garden을 만든 아스카 홀랜드, 아스니카 홀랜드 감독이죠. 이 감독과 또 유로파 유로파에서도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이 유로파 유로파의 음악은 LA 비평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프라이스너는 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크라코프에서 드디어 키에슬롭스키 감독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때부터 황금 콤비가 탄생한 거죠. 키에슬롭스키 감독과 콤비를 이루기 시작해가지고 83년에 끝없이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88년에 그 10부작 연작 영화 10개, 그리고 91년에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세 가지 색 3부작 블루, 화이트, 레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스너와 키에슬롭스키가 함께한 작품들을 쭉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반댄 부덴마이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반댄 부덴마이어는 영화 10개와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그 이름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블루에서는 주인공인 줄리 비누 씨가 악보를 들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직접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게다가 영화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는 엔드 크레딧에도 반댄 부덴마이어라는 이름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프랑스의 베로니카가 이렇게 얘기하죠. 반댄 부덴마이어는 18세기 네덜란드의 작곡가라고요. 그런데 사실 18세기 작곡가 부덴마이어는 바로 키에슬롭스키와 프라이스너가 함께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입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을 보고 그 음악에 감동한 사람들이 막 클래식 사전을 뒤적일 때, 그때 키에슬롭스키가 한 인터뷰에서 밝혔죠. 부덴마이어는 바로 프라이스너다라고요. 자, 그럼 프라이스너이자 반댄 부덴마이어의 음악 한번 들어보죠.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에서 반댄 부덴마이어의 마단조 협주곡, 폴란드의 성악가인 엘즈비에타 토바스니카가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같지도 않은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스러운 음악을 작곡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죠. 홍동식PD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거의 천재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절로 나게 하는 음악입니다.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중에서 반덴부덴마이어의 협주곡 마단쥬 띄워드렸고요. 노래는 엘즈베타 토바스니카가 불렀습니다. 자, 이 즈비그뉴, 즈비그니 에스프라이스노, 자꾸만 즈비그뉴라고 하네요. 현재 영국 출신의 마이클 니먼과 함께 가장 각광받는 영화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마이클 니먼의 음악이 좀 실험정신에 기반을 둔 미니멀리즘의 현대음악이라면 이 프라이스너의 음악은 중세음악에 기반을 둔 어둡고 장중하고 좀 신비스러운 느낌의 고전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말 감독이 만들고 줄레 비노슈와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한 영화 데메시에서도 우리가 그의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아들의 애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종말을 그린 영화죠. 이 영화에서 프라이스너는 그 사랑과 죽음의 의미를 역시 고전적인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데메시 중에서 데메시 띄워드릴게요. 지비그니스 프라이스너의 음악, 영화 데미시 중에서 데미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프라이스너와 황금 콤비를 이루는 감독,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이죠. 내일 이 시간에 바로 영화 평론가 정상훈 씨가 나오셔서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께 콤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북 군산 나운동의 신성우 씨. 와, 이름이 신성우인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겼을 것 같은데요. 신성우 씨 친구 중태 씨와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경북 영일군의 박승남 씨, 그리고 광주의 풍희 씨, 청주 서운동에서 오시준 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화 졸업 중에서 스카브로우 페어,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스카보로 페어, 영화 졸업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할리우드 영화음악 CD 받으실 분은요, 성남 중원구 상대원 일동의 무비닥터라고 하신 분입니다. 야, 연평균 영화 관람 편수가 극장에서만 150편 이상이라고요. 엄청나게 영화를 보시네요. 이덕필 씨께 띄워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박승헬라나 중에서 골랐습니다. 비디오 제목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였죠. 이 영화를 보면 줄리안 샌스가 나무를 나눠서 손을 통해서 셔링은 팬을 훔쳐보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때 흐르는 Tears for Fears의 노래입니다. Woman in Chains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Thank you.